Hopes News. 생명과학과 50주년 준비 업무 보조 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근무일은 2021년 4월 5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에서 데이터 분석 인턴 공모전 해카톤을 실시합니다. 해카톤 과제는 가상 고객 구매 데이터 기반 분석 알고리즘 선정 및 예측 모델 설계입니다. 참가 접수는 3월 25일부터 4월 5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헤럴드에서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환경 및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며 모집은 환경 부문과 디자인 부문입니다. 모집 일정은 3월 24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포스코 에너지 대학생 봉사단 희망에너지 11기를 모집합니다. 위 봉사단은 포스코 에너지와 LGU 플러스가 함께하는 교육 봉사 사업입니다.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29일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2021 환경 창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5월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25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게는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이 중 15개 팀은 부처 합동 창업 경진대회 참가 자격도 갖게 됩니다. 환경 창업대전 참여는 누리집을 통해 문의 및 신청 가능합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실장 부부가 재계약한 지난해 7월 29일은 국회의 임대차법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해당 주택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합의해서 올렸다고 해명했으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정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한 3개 가맹본부 및 점주 대표들은 장기정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상생협약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점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복무 중 숨진 뒤 순직 결정이 났지만 그마저도 군 당국의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사, 순직 결정을 받고도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장병이 총 2048명에 달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1964년 군 복무 중 사망한 정모 상병은 단순 변사 처리됐다가 공모와 관련해 사망했다는 점이 인정돼 1996년 순직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에 육군은 통보가 늦어진 것에 대해 정 상병 가족의 주소가 불명확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병 같은 사례가 2048명이나 된다는 것이 권익위 조사 결과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